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효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또 수요일 저희 또 새롭게 또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Q&A는 이제 시청자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 이제 올려주시면 저희가 거기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것, 아는 정도? 뭐라 그러죠? 지극히 주관적인, 네, 주관적인 저의 생각을 저의 생각을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답이 아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렇죠. 네. 그래도 저희가 해보고 또 살아보고 느껴서 본 걸로 저희가 이제 답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희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는 예수전도단의 돌아서지 않으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님의 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예수전도단의 돌아서지 않으리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Q&A 첫 번째 질문은 뭐죠?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이 왔는데, 이제 워홀로 이제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다면, 이제 뉴질랜드에서 사진을 남기고 싶은데, 어디서 남기면 좋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 요즘 이제 여행 사진 되게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네.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진이라는 게 이제 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여기 살면서 찍고 싶은데 왜 그냥 이렇게 길에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네. 솔직히 그 길에 뉴질랜드인지 한국인지 모르잖아요. 뭐 네. 시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진 쪽을 하고 있으니까 취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추천드리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시티랑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이든 마운트 이든. 마운트 이든에 올라가면 스카이 시티가 보여요. 그렇죠. 스카이 타워가 보입니다. 거기 이제 마운트 이든에서 올라가는 길에 그 스팟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 중간에 딱 스카이 타워가 앞에 있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사진 찍기 정말 좋고요. 또 그 옆에 갈대 숲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연인들끼리 되게 분위기 있는 사진들 그런 거 많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제 마운트 이든 차가 못 올라가죠? 마운트 이든이 아마 정확히 저는 항상 걸어 올라가서 그러는데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아, 전 갈 때마다 막혀 있어가지고 못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아마 시간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를 끌고 갈 만큼 높지는 않아서요. 아직 젊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원트리를 가요. 아, 원트리도 괜찮죠. 네, 원트리를 가요. 원트리를 가면은 살짝 그 시티 쪽을 향해서 마운트 이든보다 뒤편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원트리 정상에 가면은 하버브릿지는 안 보여요. 맞아요. 대신 마운트 이든이고요. 마운트 이든이 보이죠. 근데 저는 거기도 좋은 게 거기가 아마 마운트 이든보다 높지 않나? 아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360도 뷰가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원트리 힐 정상도 좋지만 저는 거기 트윈 오크 거기 가로수 네. 거기랑 동물들 많이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또 벚꽃 벚꽃이 피니까 맞아요. 저는 뉴질랜드에 벚꽃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좀 아쉬운 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한국처럼 그게 많지가 네, 않잖아요. 그럴 수도 적고 그래도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또 노래 듣고 와서 또 다른 스팟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도 예수전도단 캠퍼스 52 부릅니다. 시선 듣고 오겠습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이 보게 주님의 예수전도단의 시선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강 밑에 쪽, 남단 쪽이죠? 시티 쪽이나 그렇죠. 그쪽을 얘기했는데, 또 위쪽으로도 좋은 데가 많잖아요. 뭐, 제일 가까운 데는 이제, 어디죠? 그, 데본포트? 아, 네, 그렇죠. 데본포트. 데본포트에 가면 이제 그 산 있잖아요. 빅토리아 마운틴. 네. 거기 가면 시티 뷰가 위에서 쫙 다 보여요. 하버 브릿지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또 거기가 재밌는 게 왜 거기 그게 있는지 항상 갈 때마다 보는데 슈퍼마리오. 왜 거기 버섯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원래 그 환풍 환기구잖아요. 아, 그래요? 원래 거기가 군사 그 네, 그쵸,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날 건 그 밑에서 있으면서 이제 공기가 나오게끔 이제 환기를 시킨 건데 아... 물이 오면은 그대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래... 덮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 지금 꾸며놓은 거구나. 네, 지금은 이제 전쟁을 안 하니까 거기 안 사용하니까. 아, 그래서 아 저는 그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데 산에 계속 군데군데 그게 회색으로 막 녹슬어 있으면 네. 보기 안 좋잖아요. 보기 안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칠해놨고. 그렇게 칠해놓은 거죠. 슈퍼마리오 마운틴이라고 하죠. 되게 그게 뭐라 그러죠? 트레이드마크잖아요. 그쵸. 그 거기 마운트 빅토리아에 딱 트레이드마크고 그 사진을 뉴질랜드 오면 거기서 꼭 한 번쯤은 다들 아마 뉴질랜드 워홀 분들이나 사진들 사진첩에 한 번씩 다 한 장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그 사진들이. 그렇죠. 거기 뷰가 또 노을 질 때 되게 아 노을 질 때 이게 정말 되게 높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티 뷰가 딱 보이고 그 뒤로 이제 구름이랑 노을이 그쪽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날마다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 그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노을 질 때 가면 뷰도 정말 좋고 인생샷 건지기는 거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거기도 좋고 저는 이제 밑에서 찍었을 때는 아 맞죠 베이스워터 베이스워터즈도 괜찮죠. 네, 그 베이스워터는 데본포트 가기 전에 이제 우측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북쪽 갈 때 오른쪽 보면 있는 요트 선체장이잖아요. 거기가 정면으로 시티가 보여요. 맞아요. 사진 딱 찍으면은 시티가 전체가 무슨 배처럼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날이 정말 투명한 날에 가면 그게 시티가 물에 비쳐서 그쵸. 정말 멋있어요. 멋있어요. 거기도 좋고 또 하나는 다시 이제 그 다리 남쪽으로 내려와서 미션베이 쪽 가는 길이 네네. 버스를 타고 가면은 시티에서 간다고 치면은 미션베이 그다음에 지나면 코이마라마 그다음에 세인트 헬리스 비치가 있어요. 그렇죠. 세인트 헬리스 비치 끝까지 가면 놀이터가 있고 그 왼쪽으로 올라가는 언덕이 있는데 언덕 그게 올라가서 보면은 시티 쪽으로 보면은 이 새 빛이가 일렬로 쫙 보여요. 아, 제일 끝에는 시티가 있고. 아, 진짜 멋있겠다. 그래서 노을 질 때 딱 보면 그 햇빛에 바닷물 반짝반짝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션 베이, 코이마라마, 세인트 헬리스 이렇게 빛이 쫙 있으면서 거기서 사진 찍으면은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해 떨어질 때다 보니까는 역광이긴 한데. 근데 인물이 아니라 배경 그냥 자연 그걸로 찍는다 하면 거기 또 뷰가 또 엄청. 근데 요즘 핸드폰이 다들 좋아서 요즘 역광에서도 그렇겠지. 정말 잘 찍히더라고요. 그쵸.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그 지난주에 오신 이정훈 씨 네네. 오시고 이제 관광을 갔어요. 근데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세인트 헬리스 그 포인트가 좀만 더 가면 아킬레스 포인트로 지나면 그 자살 네. 많이 하는 데인데 그 전망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밑에가 원래 누드 비치거든요. 아, 근데 할아버지들이. 아, 정말요?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둘 다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아, 못 볼 것 같다, 막 이러고, 막. 아, 바로 나왔어. 아, 뉴질랜드도 바로 근처에 누드비치가 있네요. 근데, 공식적인 누드비치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은 환상을 가지고 갔다가 충격을 받고 오시는 곳이죠. 그렇군요. 예,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네, 저희 다음 노래는 헤이즈의 저 별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보고 있지 않을까?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예. Yeah. 지금 날 찾고 있진 않을까? 아니, 날 피해가고 있을까? 아니, 날, Yeah. 오늘따라 넌 더 희미해 여기서 이 밤은 내게 무의미해. 어두운 밤이 지나 아침이 온데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자리에 있단 걸 난 알아도 너는 yeah. 내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항상 불안해했으니까 저 구름이 이제 비가 되어서 내리기만을 나는 기도해. 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보고 있지 않을까?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yeah. 지금 날 찾고 있진 않을까? 아니 날 피해가고 있을까? 아니 날 yeah. 너만큼 반짝이는 게 또 있을까? 너무 멀어서 내 노래가 들리지 않을까? 내가 보고 있는 게 지금의 너가 맞을까? 매일 밤 너를 보며 두 손 모은 나를 보았을까? 너도 나를 보았을까? 아님 피해 갔을까? 내 품에 떨어지길 기도해 my shooting star. 다시는 놓치지 않을 텐데 my shining star. 이 시간들은 그저 과정일 뿐이야. 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보고 있지 않을까?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yeah. 지금 날 찾고 있진 않을까? 아니 날 피해가고 있을까? 아니 날 yeah.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대 순간에도 날 보고 있다고 믿는 걸 yeah. 그래서 난 네가 떠난 이후로 스쳐가는 적도 없지 그 누구도. 그런데 왜 넌 항상 보여도 손 닿을 수도 안을 수도 없는 걸. 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네, 헤이즈의 저별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근데 또 너무 시티 배경보다는 또 뉴질랜드가 왜 자연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네, 그쵸. 또 저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 중에 하나는 되게 서핑 스팟이기도 한데, 어디냐면, 와이에케. 와이에케. 아, 와이에케래. 무리와이. 아, 무리와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정신이 없네요. 무리와이, 무리와이. 와이히키는 네. 아 거기는 다른 데고요. 네. 무리와이 그 갈매기 많은 섬. 그렇죠. 거기는 저도 즐겨 갈대밭 네. 같은 데도 있고. 거기는 일단은 내려간 그 절벽 자체가 정말 멋있잖아요. 네. 항상 갈 때마다 감탄하는 것 같아요. 거기 또 밤에도 또 잘 찍기 딱 되게 좋아요. 은하수도 다 보이고. 그래서 정말 뭔가 자연의 배경에 또 그렇게 찍고 싶으면. 무리와이 정말 좋습니다. 그 지금 예준 씨 목소리에 감기 걸리신 거죠? 아, 네.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어제 촬영을 갔다 왔어요. 제가 사진 이제 영 사진이랑 영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웨딩 이제 촬영을 갔었는데 촬영장에 갔는데 이제 어디 동굴로 들어갔어요. 웨딩 촬영 하려고 이제 어느 지역이에요? 그게 그쪽이에요. 어디라 해야 되죠? 동서남북 중에서? 아까. 무리와이? 네, 무리와이 쪽이에요. 그쪽에 무리와이 근처인데, 동굴 큰 게 하나가 한 곳이 들어갔는데, 잔잔한 거예요. 그냥 바닷물 잔잔하고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그때 스텝이 6명이 따라갔었거든요. 네. 헤어도 있을 거고, 메이크업도 있을 거고, 시스터도 있을 거고, 뭐 조명 2명에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 1명에 저 영상 이런 식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동굴에서 쿵 하는 거예요. 그게 높이가 거의 한 4m? 동굴 높이가 그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동굴인데 쿵 하더니 뒤를 보니까 동굴 반만은 파도가 팍 넘쳐서 오는 거예요. 거기 뒤쪽에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밖은 이제 들어간 입구는 되게 모래사장이고요. 들어가서 끝에는 바다더라고요. 아.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파도가 갑자기 생겨와서 덮친 것 같아요. 되게 그때 분위기가 왜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 함정에 빠져서 막 돌 같은 거 굴러서 막 뛰어가잖아요. 네, 부비트에 밟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뭔가 네네. 그런 분위기처럼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저랑 사유 작가님이 직업병이 네, 와서 되게 멋있으니까 그걸 좀 찍겠다고. 아니, 그 파도가? 네. 아니 결혼사진 찍으러 갔는데 파도가? 그러니까 이게 결혼 영상을 찍을 때 네. 이제 꼭 그 영상에 그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주변 배경들이나 자연들도 찍어서 슬로우모션으로 하면 굉장히 분위기 있고 멋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담으려고 이제 저는 약간 이제 비하인드 촬영을 하니까 그 막 메이크업 하는 것까지도 그런 것도 다 찍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일어난 상황들을 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오니까 저는 그걸 찍으려고 찍고 있는데 오는 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한 3, 4초 뒤에 깨닫고 저랑 작가님은 뛰었죠. 입구로. 그러니까 2m가 넘는 파도예요? 그러면? 거의 사람만한 그런 파도가 와. 막 넘쳐온 거예요. 허요. 수박 뛰는데 다른 이제 뭐 신부랑 이제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조명팀이나는 다 빠진 상태고 이제 저랑 작가님은 나와서 뛰는데 저는 뒤를 봤는데 어우 저거는 피할 수 있으니까 뛰어서 제가 피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을 올라타가지고 했는데도 제 다리까지 다 젖더라고요. 진짜 많이 왔나 보네요. 진짜 파도 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 사진 작가님이 파도에 쓸리셔가지고 아이고 장비. 그래서 조금 다치셨어요. 장비는 괜찮으세요? 근데 문제는 장비가 더 걱정이 돼. 이런. 장비도 막 크게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장비가 물에 빠진 거죠. 근데 아이고. 카메라는 물에 빠지면 순간 끝이죠. 네, 답이 없어요. 이제 핸드폰이야 물에 잠겼는데 돌아가네 하면 아 그거는 뭐 운이 좋은 거지만 카메라는 일단 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돌아간다고 해도 안에 프레임이나 렌즈 속에 물때가 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지금 감기에 지금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네, 많이 잠겨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좀 나아야죠. 저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콘이 부릅니다. 사랑을 했다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 또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끄럽음 상처가 더 나니까 yeah, yeah, yeah.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yeah, yeah, yeah.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소중한 사람이었던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올게요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먹을 내리죠 우리 아파트에 바꿔 우습게 질투도 했어 네, 사랑을 했다 듣고 왔어요. 요즘 이게 인기곡이죠. 네, 요즘 굉장히 저희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네네네. 같은 곡을 이 곡을 귀에 쏙쏙 들어와요. 사랑을 했다. 아 맞아요, 이 노래가 저도 이 노래를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카페에서도 올리고 되게 이게 노래가 재밌는 게 네네. 막 너무 신나는 곡도 아니고 막 너무 차분한 곡도 아니고 딱 그 신날랑 말랑할 약간 그런 메이트에서 놀아서 그래서 되게 산뜻해지는 산뜻해지네요. 네, 그런 노래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시는데 어디를 모셔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차가 없어서 외곽으로는 너무 멀리 가기 힘들고 오클랜드 안에서 가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스팟들도 다 사진 찍기 좋은 곳들이 아니 사진 찍기래요. 부모님 모시고 가시기 좋고 그 뷰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도 또 오셨으면 이 나라에 와서 또 자연 속에서 또 뭔가를 체험해보는 것도 그쵸. 좋은데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고 하면은 트레킹도 괜찮죠. 아니시면 그거 조금 무리다 싶으면 온천. 온천 맞아요. 온천을 추천해 주세요. 온천이 여기 수영장 온천이 하나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예,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위쪽에 그 와이웨라. 와이웨라. 그다음에 동쪽에 파라카이. 안 그래도 저도 원래 언제였지 토요일 날. 네. 오후에 이제 와이웨라를 가려고 했었어요. 아 가족들끼리. 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먼저 그 근처에 가 있는. 일행이 갔는데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태풍 와가지고 지금 아~ 그러니까 야외니까 그쵸, 태풍 수영이... 오면서 시설이 좀 부서진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아이고. 고쳐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다 실망을 하고 못 갔는데 가다가 차를 돌렸어요. 근데 차가 이상한 거예요. 네. 가다 서다 하듯이 속도가 확 나질 않고 계속 뭐가 타는 냄새가 난 거예요. 아 정말요? 봤더니 뒤쪽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페달 밟은 브레이크 바퀴를 잡고 뛰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브레이크 걸린 상태에서 고스톱 주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비하시는 분이 보더니 이거 계속 만약 거기 갔다 왔으면 우리 다 크게 사고 날 수도 있다고 불 날 뻔했다고 그래서 감사하죠. 거기가 그렇죠. 네, 신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오늘 공사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갔는데 정말 저희 가족이 덕분에 살았죠. 근데 이 와이웨라 하플이 좋아요. 네, 저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 가면은 반값이에요. 아, 정말요? 또 팁이에요. 그리고 야외다 보니까 또 별도 잘 보여요. 원래 수영장이나 그런 온천들을 당연히 오후 4시에 가야죠. 그게 낮에 가면 지금 가면 너무 덥고. 너무 덥고, 딱 오후 4시부터 4, 5시 이제 그때 가면 해도 이제 지고, 이제 별도, 노을도 지는 것도 보고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그런 데서 가면. 그리고 그 앞이 또 상영관이 있어요. 풀장에. 그래서 현재 극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지난 것들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끄럼틀도 크게 있고 그렇죠. 저도 한번 가야겠네요. 부모님 모시고 한번 거기는 버스도 있기 때문에 버스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가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네, 또 우리가 노래를 또 듣고 와야 되겠네. 노래를 너무 안 틀어드렸어요 우리가. 그럼 저희 다음 노래는 제이어스가 부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 예, 내 모습 이대로 듣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와이웨라 하플은 좋은데 현재 공사 중이니까 공사가 얼마 언제 끝나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특히 이제 뉴질랜드 사람이 수리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또 사업장이니까 또 도출 하겠죠. 근데 지금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지금 3월 달에도 이제 곧 3월, 이번 주가 또 3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내일이 3월이죠. 이제 오늘이 28일이니까. 이제 네. 근데 뉴스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3월 달도 태풍이 계속 온대요. 아, 정말요? 네, 뉴질랜드가 지금 온도가 상승했잖아요. 네. 지금 보통 시즌이 그 사모아의 통화 그쪽 지역이 사이클론 시즌이래요. 태풍이 항상 거기는 항상 그 이 시점 되면은 항상 태풍이 온대요. 근데 이 태풍이 내려왔구나. 뉴질랜드 쪽으로 오다 보면서 뉴질랜드가 그쪽 통화나 사모아나 그쪽보다는 온도가 낮으니까 그렇죠. 약해지면서 소멸이 됐대요. 비구름으로 바뀌던가. 근데 올 여름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멸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아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저거 예전에 통가 섬 그 타격 입힌 네네네네. 태풍이 뉴질랜드 왔었잖아요. 물론 오클랜드는 그래도 다행히 크게 피해는 안 입었지만 3월 달에도 계속 태풍이 온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온천을 제가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태풍 오는데 야외에서 온천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분 온천은 비 오는 날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맞아요. 이 태풍 속에서는 이게 시속 200k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서쪽에도 하나 있는 파라카이 스프링 핫스프링스 거기도 야외 있는 수영 온천이에요. 근데 온천 물은 실내 그냥 반 실내인 곳에만 하나가 풀이 있고요. 아 다른 건 그냥 나머지는 수영장처럼 돼 있고 미끄럼이 여기 훨씬 커요. 아 그래서 약간 좀 더 수영장 같은 분위기. 수영장 같은데 옆에 또 그 잔디밭이 넓게 있고 공연장 같은 게 있고 여기는 가족분들이 마오리들이 대부분이지만 텐트 쌓아서 거기서 바베큐하고 좋다. 바베큐해서 먹다가 미끄럼 한번 타고. 그 다음에 온천 한번 들어갔다가, 또 더우면 차가운 수영장 들어가서 놀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 좀 지치면 와서 또 고기 한 잔 또 먹고. 제 필리피니스트에 그랬거든요. 저희 필리핀에 가면, 거기는 어떠냐면, 그냥 그 길을 사는 거예요. 네. 그냥 계곡을 사요, 필리핀 애들이. 아, 사요? 네, 그 계곡에 땅을 사서, 그 계곡에다가 아스팔트 몇 개 뚝딱뚝딱 해가지고, 시설이라고 담 지어놓고, 바베큐장 만들어 놓고, 그러고 놀아요. 그 계곡에서. 정말 진짜 재밌거든요. 한 사람당 얼마도 안 해요. 한국 돈으로 한 2,500원? 5,000원 내면 들어가서, 바베큐장이면 다 쓸 수 있어서. 저희가 또 이제, 먹는 얘기 다시 돌아왔는데. 어제, 아,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서 인생술집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맞아요. 고창석 씨가 나왔는데, 고창석 씨가 사는 동네에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 공동 사용 공간이 있대요. 건물 같은 게.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까지 그 공간은 애들을 위한, 뭐, 탁구대도 있고, 이런 게. 약간.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탁구대가 다 없어지고, 이제 어른들을 위한. 아, 정말요? 동네 사람들끼리 이제 거기 다 마실처럼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아, 괜찮다. 그러니까 그 고창석 씨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괜찮겠다. 뭐 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거기서 바베큐 하면서 고기 냄새 나면, 야, 빨리 와, 고기 먹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저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댁 강원도라서 거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시골이 나오니까 청소년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거기는 진짜 어부밖에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사시니까 청소년 센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끝나면 다 거기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분위기일 것 같네요. 네. 네, 저희가 또 퇴근 시간이 됐네요. 네. 우리 마지막 곡 두 곡 있습니다. 두 곡 연달아 틀어드리면서 저희는 이번 퇴근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두 곡은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주리의 부르심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퇴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휴쌤 이준이었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가득히